저다 꽃 같은 춘춘이 눈물 속에 시들었나 백고동 구슬픈 산마루에 오늘 너무 심한 해는 지는데 가신님을 기다려 애타는 가슴속이 가슴속이 아망 구석 일편단짐인 줄 그님도 모르리라 어쩌다 꽃 같은 청춘이 한숨 속에 시들었나 갈매기 나르는 수평선에 오늘도 심한 달이 뜨는데 보고 싶은 임그려 맺히는 그 이슬이 그 이슬이 아망 구석 일편단짐인 줄 그님도 모르리라